아직 날 뜨겁게 보는 핫바지들 유감스럽게 도블라핀 각종 차트 휩쓸고 트로피를 거머져 뒤사 제기 없이 I made it 공연서 배해 featuring 대에다 거절로키에 매해 아이돌 래퍼 탑 fuck I ain't no 뱀의 머리 내 경쟁 상대는 딴 데 있어 방송국은 nothing 내 헤이러였던 제이통형은 날 버과 영입했고 소송 중에 대형 기획사에서 여러 차례 접촉 있었지 솔직히 자생적인 환경이 편해 회사의 케어는 no thanks 안주하지 않고 달리 나머지는 완전 가서 drunk man 적수 죽게 네 underwear 말리지 마 절대 내 행보엔 유통기한 없어 영원히 슐리 없네 넌 고백해 전성기가 없네 요 왜냐 내 flow가 좀 커세 아, 상황은 종결됐어 도어 텐션 평가 절하됐던 내 오명의 시선 한류에 한몫하면서 난 받아내 동경의 시선 왜 너의 친구 자녀도 나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나 너의 동료 가면 잘못 씹다가 니 빨 달아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잘못 씹다가 니 빨 달아갈 수 있어 친구들아 듣고 있지 Yeah I made it 내가 할 일을 해서 결국엔 I made it 예전에 하루 만에 잘린 혹은 월급 매번 밀린 알바 사장들도 듣고 있지 Yeah I made it 쓰면 게 떡 같은 가사도 내가 쓰면 개성 넘쳐. 눈 감아 쓰고 또 귀를 쓰지 난 힘이 넘치는 기믹 정성을 들여 공개를 해도 다음 트랙으로 넘기지 멍청이 센 척해도 넌 비실비실 더 뮤직맨 힙합 한다고 씹어 더 뮤직 국에 연고도 없이 시작 더 뮤직 내 노래 내가 직접 알려 더 뮤직 내 이름 내가 직접 알려 시간은 금야 낭비할 수가 없지 앨범 한 장 내고 묵직하게 피처링 드디어 내 이름이 여기저기 들려 여기저기 들리는 이름 The Mill Thank you 너의 친구 자녀도 나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나 너의 동료 가면 잘못 씹다가 니 빨 달아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잘못 씹다가 니 빨 달아갈 수 있어 난 운중 MC기 전에 그냥 MC지 내 아이돌 데뷔는 네 입장에서 너드 벤티지 뒤뚱대는 펭귄 브리 브리하다가 다시 실력이 모자라서 요즘 래퍼 다 스냅백 패리시 You such a faggot bitch 계속 날 깎아내려봐자 더 멋지게 조각돼 이건 야만이야 난 내 주파수 니 성감대를 공략해 난 타블로게 코한테서 받은 인정도 인정 안 했어 성취감 결핍은 내 피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잖아 넘치는 굽네 싱어송라이터스 근거 없는 언더 경력 파이터 꺼져 쫄아도 오줌은 딴 데다 가겨 여기 내 영역이야 거기 너 조신한 가자 쏘아 시장을 기사하기 전에 Let me see you peace 그 실력은 다 좀 못해 비교적 일어난 삶을 사니까 더 일어나지 자연스럽게 메이저 가수들 깔 거면 어디 나부터 건드려봐 소금 뿌리기 전에 알아서 짜지던가 나 너의 친구 자녀도 나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나 너의 동료 가면 잘못 씹다가 니 빨 달아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잘못 씹다가 니 빨 달아갈 수 있어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Cause I'm tough cookie Tough cookie tough cookie 잘못 씹다가 니 빨 달아갈 수 있어